거칠게도 내 손을 잡았던 너 날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널 심하게 밀쳐냈었지 넌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나를 되돌리려 눈물을 흘리며 날 막고 서 있던 네가 생각나 oh, Come back to me later oh, I love you my baby oh, oh, oh. 그때 내게 없다는 거 난 왜 몰랐던 걸까 날 용서해줘 yeah. 날 용서해줘 보고 싶어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자 너무 화가 나서 미친 짓을 했어 주어든 날 괴롭히며 눈물을 흘리며 널 떠나오던 이 길이 후회돼 걔는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 난 왜 몰랐던 걸까 이제 내가 달라졌어 날 다시 안아줘 내 눈을 봐줘 내게 와줘 돌아와줘 끝나지 않는 내게 내 맘을 향해 Come back to me later Oh.